백조의 호수.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숲에 백조의 호수라고 알려진 호수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백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백조는 맑은 물 위를 우아하게 유영했어요. 이 아름다운 백조의 호수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백조가 해가 지면 아름다운 여자로 변한다는 것이었죠. 그 여자는 오다티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였어요. 공주는 공주의 친절한 태도를 싫어한 로트바르트라는 사악한 마법사의 저주를 받은 거였죠. 저주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이었어요. 오데트, 아직도 저주에 걸려있군. 그래,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한 건가? 마음껏 비웃으세요. 언젠가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저주가 풀릴 거니까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 어두운 숲에서 누가 너를 찾겠어? 그리고 누가 백조를 사랑하겠어? 너는 평생 홀로 남겨질 거야. 분명히 올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숲에서 가까운 왕국에는 매우 친절한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왕비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강인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왕자를 불렀어요. 지그프리드, 이리 와보렴. 깜짝 선물이 있단다. 어머니, 다 큰 자식을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요? 말이잖아. 아, 세상에, 정말 평범한 말이네요. 지그프리드, 왜 그러느냐? 너무 평범하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약해 보이고, 정말... 글쎄, 내가 보기에는 활발한 것 같은데? 그 말 이름을 스톰퍼라고 지을까? 그리고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단다. 지그프리드는 아름다운 새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아가씨들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아니, 결혼 때문에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가씨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겠어요? 아, 그저 제가 왕자라서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 정말 무례하네요. 채! 지그프리드,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리야, 스톰퍼!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 이리야! 스톰퍼는 앞발을 힘차게 차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왕국을 벗어났어요. 스톰퍼를 다룰 줄 몰랐던 왕자는 스톰퍼를 다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스톰퍼는 제갈 길을 갈 뿐이었어요. 왕자는 곧 숲에 이르렀어요. 스톰퍼는 갑자기 멈춰섰고 왕자는 나뭇잎 더미까지 날아갔어요. 젠장! 멍청한 말 같은 이라고 제대로 달릴지도 모르고 말이야. 넌 벌받게 될 거야. 왕자가 뒤를 돌아보자 아름다운 호수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짜증났던 일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였죠. 왕자는 물가에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았어요. 아, 드디어 평온을 찾게 되었어.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내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말 말이 돼? 게다가 좋아하지도 않는 말을 주시기까지 하고 말이야. 정말 짜증나는 날이네. 왕자가 그날의 일을 곱씹는 동안 오데트 공주는 나무 뒤에 숨어서 왕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네. 정말 다 짜증나. 이 세상도 짜증나. 이 꽃들도 다 짜증난다고. 왕자가 꽃을 괴롭히는 걸 본 오디트는 화가 났어요. 이봐요! 왜 꽃을 괴롭히는 거예요? 꽃이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오디트를 본 왕자는 오디트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어요. 저기, 누구시죠? 저는 오디트라고 해요. 이 호수의 공주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꽃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거죠? 흥! 나는 지그프리드 왕자예요. 내가 왜 쓸데없이 꽃에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쓸데없지 않아요. 꽃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다고요. 이 사람 말에 동의하지 마. 오데트가 손으로 꽃을 감싸자 꽃이 다시 살아났어요. 왕자는 깜짝 놀랐죠. 이런 건 처음 봤으니까요. 오데트는 자신을 보는 왕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웃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도 웃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친절해져서 나쁠 건 없잖아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네. 그만 가볼게요. 당장 이리 와. 거기 왕자님, 한번 해보세요. 분명 웃게 될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지그프리드 왕자가 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깊은 밤도 이미 지나 곧 해가 뜨기 직전이었죠. 왕자는 길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이봐 젊은이, 혹시 물 좀 줄 수 있겠나?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네. 물요? 내가 누군지 알고서. 바로 그때 왕자는 오데트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왕자님, 친절해지셔도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이걸 드세요. 저는 괜찮으니 다 드셔도 돼요. 정말 고맙네. 친절한 젊은이구먼. 왕자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왕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왕자는 시종들이 바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왕자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왕자는 시종들의 반응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일단 오늘 밤에 가서 만나봐야겠다. 그날 밤 왕자는 몰래 스톰퍼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쉿! 나야! 지금 바로 호수로 갈 거야. 빨리 거기로 데려다줘. 뭐하는... 그러니까 나를 그 호수로 데려다주지 않을래? 그렇게 왕자는 호수로 향했어요. 오데트는 깜짝 놀랐죠. 어머! 또 왔어요?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라뇨? 왕자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안 되는 그런 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제 저에게 특별한 걸 가르쳐줘서 말이에요. 그랬다니 저도 기쁘네요. 같이 호수 구경할까요? 너도... 얘는 스톰퍼라고 해요. 안녕, 스톰퍼? 정말 좋은 말이구나. 스톰퍼가 얼마나 좋은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그프리드와 오데트는 밤새도록 웃으며 얘기했어요. 오데트는 호수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왕자는 오데트의 친절함과 아름다움에만 빠져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왕자는 아침이 오기 전까지 오데트와 함께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왕자가 친절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들, 내 너에게 할 말이 좀 있다.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왕국의 모든 아가씨들이 무도회에 올 거다. 모두 너와 춤을 추게 될 거야. 하지만 어머니, 말씀 드렸듯이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들아, 온 국민이 왕자가 결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말이야. 내일 너는 신부를 골라야 할 거다. 이제 더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스톰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왕자는 무도회에 온 모든 여성들과 춤을 췄어요. 왕자는 밝은 미소로 그들을 대했지만 머릿속에는 오데트뿐이었죠. 무도회는 밤새 계속되었었고 왕자는 무도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궁을 빠져나갔어요. 스톰프, 나를 오데트에게 데려다 주지 않을래? 왕자는 춤방 공기를 뚫고 호수로 향했어요. 어떤 그림자가 뒤를 쫓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요. 그렇게 왕자는 호수에 도착했어요. 오데트! 오데트! 왜 부르는 거예요? 오늘 밤은 정말 늦게... 어머,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오데트, 오늘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러 왔어요. 당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부디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요? 어머나, 그건 안 돼요. 뭐라고요? 안 된다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오데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백조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그프리드 왕자의 눈앞에서요. 오데트 마법소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백조로 변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로드바르트라는 사악한 마법사가 저에게 저주를 걸었어요. 마법사의 저주 때문에 저는 밤의 사람으로 낮에 백조로 살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만이 이 저주를 풀 수 있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거예요. 당신이 백조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주문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걸 증명한다고 생각하나? 아니지.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네. 자네는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나? 네, 당연하죠. 오데트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좋다. 안 돼, 지그프리드!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안 돼, 오데트! 정신 차려, 제발! 오데트! 멍청한 것들! 오데트, 제발! 제발 눈 좀 떠요! 로드바르트는 사악하게 웃으면서 뒤돌아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스톰퍼가 로드바르트를 뒤에서 쳐버렸어요. 로드바르트는 멀리 나가 떨어졌고 그때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스톰퍼는 온 힘을 다해 앞발을 들어올려서 지팡이를 세게 밟았고 지팡이는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안 돼! 그 순간 로드바르트는 공기 중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갑자기 두동강 난 지팡이에서 마법의 힘이 흘러나왔어요. 그 빛은 오데트와 지그프리드 쪽으로 날아가서 둘을 감쌌어요. 그러자 지그프리드는 사람으로 돌아왔고 사람으로 돌아온 오데트도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오데트, 오데트, 몸은 괜찮아요? 네, 전 괜찮아요. 마법사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스톰프가 우리 대신에 그 마법사를 처리했어요. 왕자는 오데트와 함께 성으로 향했어요. 왕자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설명했고 아름다운 오데트가 마음에 든 왕비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오데트와 지그프리드 왕자는 화려하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왕자는 국민의 환호 속에 왕좌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톰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스톰퍼는 왕국군대의 대장이 되었고 군대와 스톰퍼는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지키게 되었답니다.